고장난 마음이 있었죠. 지나간 시간에 갇혀서 그저 그렇게 머물다 결국 멈춰버린 손끝에 단 너의 온기 내 입술에 맺힌 내 이름이 그제야 색을 찾은 듯 선명해져 가죠. 텅 빈 내 안은 이제 가득 채웠죠. 더 이상 외롭지 않아. 날 위로해주는 게 아픈 나를 감싸주는 게 다 너라서 oh 너라서 oh 너라서 좋아서 입꼬리가 귀에 걸리는 나를 바라보면서 많이 변한 걸 느끼고 있어. 넌 알까 내가 만약 너만의 아름다움 못 느꼈다면 네 행복의 소중함 소중한지조차 몰랐겠지 girl. 나 아플 땐 널 생각해본 창고 같은 늪 날 계속 치유해주는 넌 나의 안식처. 아무도 안 받아주는 주변 시선 감싸주는 너라 또 있으니까 나 살지 다행이야. 텅 빈 내 안에